그대가 내게 말을 했죠. 사랑은 행복한 거라고. 그대가 가르친 사랑에 눈을 뜬 거죠. 예전엔 미처 몰랐었죠. 이런 느낌은 골치가 아프다 답니다. 겁물이 시큰달달 그래. 세상이 어찌 내게 이래. 몇 번째냐고. 나만 몰라면 내가 미쳐. 이게 뭐냐고. Let me boom boom boom boom. One on one on one. 고민 고민을 내 사랑 사랑을 행복을 뺏길 순 없어.